너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 시간이 멈춰질 수만 있다면 너를 지켜주는 별이 되고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낮에 뜨는 별 널 지키는 별 보이지 않아도 다 보이지 않아도 우린 각자의 시간